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임금 인상을 위해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등을 위해 6월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